앉아 서 있는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머리 짝을 지어 농가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외로이 있어서 너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떠난 님은 어두운데 검은 호숫가에 물새 한 머리 다정하게 놀던 님은 간 곳이 어디기에 눈물 지우며 어두운 먼 하늘만 지켜보고 있을까요? 기다려도 안 오는데 어두운 먼 하늘만 지켜보고 있을까요?